리용호 외무상이 까타르 국가 외무상으로 임명된 술탄 빈 사드 빈 술탄 알무리이히에게 6일 축전을 벌였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에 존재하는 훌륭한 친선 협조 관계가 두 외무성들 사이의 호상 협력에 의해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그의 새 직무 수행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.